나의 경험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만이 하나이다.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만이 갈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내 딸들아, 내가 증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마른 사슴같이 주님만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갈망하나이다.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나의 소망이 외치며 하나님 내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낙망을 위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여정의 길이 이제 믿음에서 사망의 길이며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선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의 뜻 선포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고통의 현장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론 넘어지며 쓰러질 때 여전히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한다라고 잡아주시는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차디찬 손을 주님 따뜻한 손으로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오셔서 내가 안다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낙망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오직 요아를 낙망할 때 샘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은혜의 힘이 시간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주의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받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이 더욱더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이것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